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를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구하고 관계촉진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이의 노작,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문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, 네팔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최근 게재했습니다. 신문과 인터넷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.